제가 오래전에 청년들 집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대학생들이었는데 역시 대학생들은 좀 이렇게 이게 뜨거운 때지 않습니까? 그죠? 뜨거운 때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원중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젊은이들 삼포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일 뜨겁고 열정 있고 소망이 많을 청년들이 지금은 포기하는 시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하는 그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한 곳에는 아직 희망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수련회장 숙소에 누웠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뿌듯하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이 평균은 했나 보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나 보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운동장에 나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제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 자기는 어제 말씀 듣기가 너무 싫었대요. 힘들었대요. 제가 전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매가 그래야만 했는가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결코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일단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것이 그 자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아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지가 않구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똑같지가 않구나 하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라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던 이집트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모습을 그들은 송아지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사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틀린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진짜 여러분이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미있게도 우리가 어제 시작한 지난주에 시작한 사무엘상 말씀에 한나가 이제 자기의 가정적인 일, 자기는 애가 없고 군인나라는 또 다른 와이프는 아기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그 기도가 끝나고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2장의 맨 처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2장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에 2장의 첫 부분 우리가 읽은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구절에 비해서 좀 칸이 좁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 부분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또는 찬양문으로 또는 시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한나가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냥 큰 깨달음만 알고 돌아가시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을 익스피어런스 경험하셔야만 진짜 신앙이 돼요. 진짜 신앙.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바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바쁜 와중에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문을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2절입니다. 우리 2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제 하나님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찬양이 시작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 다시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God of knowledge입니다. 도대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식의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은 점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생이 가진 지식보다 아니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지식보다 크면서 가진 지식은 커서 가지신 지금의 지식은 이 양면에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지식은 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감소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칼리지 정도만 가면요, 아이들이 이제 과학하면서 과학 문제 저한테 가져오거든요. 예. 그럼 주변의 형들한테 물어보라 그렇죠.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언젠가 누가 독일어 뭐 얘기 나오길래 제가 갑자기 독일어 하니까 이게 떠올라요. Dear this, then, then, die, there, there, die, das, this, then, das. 이게 뭔진 저 몰라요. 독일어 1년 고등학교 때 하면서 외웠는데 아마 동사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규칙 변화인지 규칙 변화인지도 몰라요. 어디다 써먹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이거, 요거는 외우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앞뒤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식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식은 증가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증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늘 100%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100%가 아닌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아주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미련한가? 아, 여러분 혹시 개콘 보십니까? 개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봤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개콘 보시면 새로운 프로 가운데 1대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민상 씨가 나와서 여러 명들의 이 출연자들, 퀴즈 출연자들을 세워놓고 유민상 씨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출연자들이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배우 이병헌을 흉내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죠? 그 개그의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개그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뭐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노숙자에게는 어떤 문제를 내도 음악 문제를 내던 뭐 영화 문제를 내던 뭔 문제를 내도 다 자기가 먹을 거 잘 걸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죠? 정치인은 그 뭔 문제를 내도 자기 그 당선과 연관된 답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웃긴 포인트입니다. 거기.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죠.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걸 보고 막 웃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번쩍 머리가 띄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만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박사학위 가진 분도 있고 한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 지식을 가지고 영원의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개그 콘서트에 출연자하고 똑같은 짓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그 좁은 한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거대한 문제들을 풀어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100%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은 100%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이 점점 증가돼 공부해서 더 인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 이상 인풋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완벽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아시느냐? 마치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과학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력에 관해서 물어보면 그 부분을 그 다타 가운데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론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 100%의 지식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어떤 문제를 딜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지식을 뽑아서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기를 작정하셔서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근데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슈퍼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럼 영화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서 집어넣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지식이 있으신데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요 영화라는 부분의 지식을 알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앞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의 상황, 보잘것없는 자기의 지극히 창피했던 그 모습, 그 억울함, 분인 나에게 당했던 그 유치한 놀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죠? 그거에 한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전율을 느끼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지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있는 지식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던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로 한나의 문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거를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찬양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알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불쌍한 처지를 알기로 결정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기로 결정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알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생각할 게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별들을 움직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지식은 여러분 하나하나 지난주에 남들에게 욕먹어서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랑 싸워서 슬퍼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울고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부르짖던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 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일, 상처받은 일, 그 모든 사사로운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한나가 고백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가 또 기도를 통해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본문을 안 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읽으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 목사가 또 까먹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셨던 지식의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여버렸고 오히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그때 줄였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듯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졌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좌절로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제가 조금 잘 설명해 드리려고 싶은데, 어떤 분은 이 역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역전의 용사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 말이 어른들 많이 쓰시던 거죠.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를 제가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역전에 용사했더니 젊은 애들이 역 앞에 있는 용사를 생각합니다. 기차역 앞에 있는 용사. 그 역전이 아닙니다. 저 한자 저 역전이 아닙니다. 그죠? 역전의 용사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는 이제 여기서 태어났거나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아재 개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만 이게 좀 헷갈리고요.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역전의 하나님 하면 이 전세에 눌리다가 지고 있다가 역전시켜주는 역전의 용사, 이게 역전의 용사라고 우리 생각하십니다. 이게 대부분 제 또래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한자를 배우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근데 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역전하면은 이 기차역 앞도 역전이지만 이게 뒤집어지는 거,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역전의 하나님, 이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전의 용사는 이 단어가 아니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역전의 용사는 이 단어랍니다. 숱한 전투들을 경험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40대 분들, 참 큰 깨달음이죠. 우리 어른들만 아시는, 그죠? 예, 어른들, 우리 이거 모르고, 저도요, 이거 모르고,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있으면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뭐 다시 뭉쳤다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숱한 전쟁 경험이 있는, 그죠? 이 베테랑들이 다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다가 다시 이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잠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역전의 하나님은 2번입니다. 2번. 2번.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눌려 있음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한나가 뭐 가운데 발견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요.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뒤집어져야 될 상황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죠?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라고 불렸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다 무슨 신생아실 같은 모습으로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역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역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도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역전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기복적으로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기도하고서 그 기도의 응답이 아주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났더니 그냥 알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이 야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적으로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그냥 아셨다면 아, 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이 역전의 하나님까지 경험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돌이미에서 건져내셨다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한나는 자신의 찬양에서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언제요?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막 사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십니다. 이건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5월 17일 날 여러분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묻지마 살인 사건 요즘 너무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사건은 이겁니다. 뭐 무슨 원한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돈을 빼앗을 무슨 목적이 있거나 목적도 없고요. 원한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찔러 죽이는. 그죠? 강남역에서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서 23세인가요? 젊은 여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그 다음에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함께 그 근처에서 술을 먹다가 여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남자친구가 찾으러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흉측하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다 찍혀가지고 오열하는 장면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잡혔습니다. 범인이. 다음 날 잠복하던 경찰들에게 잡혔는데 40대인가요? 예. 젊은 34세의 김모 씨가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물었더니요. 범행 동기가 평소에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여자들에게 늘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지금 아무 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그냥 찔러서 죽여버린 거죠. 딸 가진 부모님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한국에서 여자들이 막 데모를 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김 씨를 조사하던 상황 가운데 2014년까지 서울의 한 신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중퇴했고요. 물론 현재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1월 달에 태어난 것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고요. 교회에서도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디서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나 봤더니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옆에 남자 집사님들 좀 존중해 주십시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죠?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을까요? 용서의 하나님이셨을까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빠진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판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판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일부 특수한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도와 양상만 다를 뿐 어딘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판사는 직업상 평생 인간의 폭력성을 낱낱이 지켜보아야 한다. 매주 연이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재판한 기억이 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여관으로 다방 여종원을 불러 성폭행 후 살해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불 붙은 채로 살려고 물가로 달려가는 그녀를 다시 쫓아가 돌로 내리치고 연속으로 이런 사건을 보다 보면 마치 포식자인 한 종이 일방적으로 다른 종을 사육하는 광경 같기도 하다. 사자가 사슴 잡아먹듯이 일방적으로 강한 한 종류가 약한 한 종류를 무차별하게 폭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인간이란 끔찍하게 폭력적인 영장류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100% 동물이다. 그것도 흉폭한 사회란 양육강식의 정글이고 평화로운 자연상태 같은 것은 존재한 적도 없다. 너무 비약했을까요? 아마 이분이 판사로서 매일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보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아마 자신도 끔찍하게 생각하며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인간요?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용서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은 무조건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심판의 하나님은 무조건 무섭기만 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경고망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살 길은 그의 아들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평하는 일입니다. 그 아들과 입맞추는 자는 진노하심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하나님의 아들과 화평함으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큰 은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그 눈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고망동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참 웃기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와 또 다른 와이프 둘이서 싸우다가 그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나는 그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